난 행복합니다. 내 소중한 사랑,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. 난 행복합니다.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. 나의 사랑, 당신을 사랑합니다.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나의 사랑, 당신을 사랑합니다. 내 삶이 끝날지라도 난 행복합니다. 내 소중한 사랑,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. 난 행복합니다.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. 나의 사랑, 당신을 기억해요. 당신만은 나 사랑할게요. 나 언제까지나 나의 사랑, 당신을 사랑합니다.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사랑합니다.